되면 모든 게 선명해져. 너를 믿는다는 게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었단 걸 그때 왜 몰랐을까. 흔들리지 않는 널 보면 그 많은 외로운 날들과 뜨겁던 눈물마저도 이젠 다 보낼 수 있어. 다시 너 아프지 않게 널 꼭 안아줄게. 들려 터질 듯 이 가슴 속에 너의 목소리 들려. 손잡아줘 날 불러줘 그 소리로 내게 들리게. 네가 바람이라면 꽃잎이 되고 싶어. 나를 움직이는 너 네가 햇살이라면 작은 먼지가 될게. 너로 빛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흔한 말 뭐가 그리 어려웠는지 그게만 느껴졌지. 이제 나 말할 수 있어. 다시 너 힘들지 않게 나 힘껏 외칠게. 들려 터질 듯 이 가슴 속에 너의 목소리 들려. 손잡아줘 날 불러줘 그 소리로 내게 들리게. 매일 귓가에 맴도는 걸 더 숨쉬게 하는 멀리 보이게 하는 너의 목소리 가득한데 내 걷는 발걸음 그 하나하나 위에 들려 터질 듯 이 가슴 속에 너의 목소리 들려. 손잡아줘 날 불러줘 그 소리로 내게 들리게. 들려 터질 듯 이 가슴 속에 너의 목소리 들려. 손잡아줘 날 불러줘 그 소리로 내게 들리게.